오케이. 새롭게. 새롭게. La mer. How do you say that in Korean? 바다. 바다. 바다. 바다. 아니, 이런 걸 연습해야 돼. 여기서. 여기서. 이렇게. 예, 시사이드. 시사이드. 시사이드.